지금 내가 이렇게 왔는데도 날 못 보나 보네. 하긴 대부분 사람들이 날 못 보니까. 근데 너의 목이 너무 섹시해서 물어버리고 싶다. 뭐지? 나를 본 건가? 봤는데 못 본 척 하는 거야, 뭐야? 만약에 너가 나를 봤다면 너는 나의 신부가 되는 거야. 내가 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릴 거거든. 역시 넌 나를 보고 있었어. 나를 못 본 척을 해? 뭔가 자존심 상하는데? 그래도 너가 나를 봤으니까 넌 이제 내 신부가 되는 거야. 영원히 나랑 같이 살게 되는 거지. 나의 신부가 되려면 너도 뱀파이어가 되어야겠지? 이리 와. 내가 너를 뱀파이어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지금은 어질어질할 거야. 너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제 점점 있는 거거든. 자꾸 뭔가 몽롱해지지. 처음에 뱀파이어가 될 때는 원래 좀 그래. 그리고 너는 이제 곧 피를 토하게 될 거야. 앞에 내가 너의 입술에 키스를 하게 되면 넌 이제 내 신부가 되는 거지. 내가 말했지. 피를 토하게 될 거라고. 그럼 이제 내가 키스만 하면 되네. 뭔가 피의 맛이 특별한데, 뭔가 다른 사람하고보다 더 달콤한, 더 진한 맛이 나. 그래서 내가 너한테 더 끌렸을지도 모르지. 그러면 오늘이 우리의 첫날 밤이네. 오늘은 첫날 밤인 만큼 몸이 뜨거워질 거야. 왜냐고? 너와 피와 내 피가 섞이는 날이거든. 근데 피만 섞이진 않아.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우리 뱀파이어들은 첫날 밤 빼고는 몸이 차갑지만 첫날 밤만큼은 몸이 뜨거워진다고. 너도 첫날 밤이 많이 기대되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아까 너의 목을 상처냈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해볼까? 역시 너의 피는 정말 특별해. 그래서 그런지 계속 느끼고 싶은걸. 소식을 지금부터 시작할 거야. 먼저 위에부터. 참치만 말고 물고 싶으면 물어도 돼. 참지 않아도 된다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만 내고. 내가 너에게 무는 거를 허락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점점 뜨거워지는 걸 느껴. 아마 너에게는 한 번뿐인 경험일 거야. 뜨거워지는 거를 잘 기억해두라고. 나도 뱀파이어가 되고 나서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는 너하고가 처음. 인간들은 이럴 때 오늘 잠을 안 재운다고 하더군. 그럼 나도 오늘 하루 재우지 않겠어. 내 몸에 너의 피가 도는 게 느껴져. 그리고 거기는 다른 데보다 더 따뜻한 걸. 안 될 것 같고. 이따가 다시 또 할 테니까 쉬고 있어. 그럼 나의 신부가 된 걸 환영한다.